철이 없는 사랑도 널 지켜보고 싶었어. 너를 보면은 습관처럼 다시 또 눈물이 난다. 마지막 꺼낸 담배를 너에게 건네주면서 이미 준비한 너의 이별에 어떤 대답도 할 수 없었지. 이미 준비한